식은 어머님 전에 피눈물로 억을 갈며 하소연합니다. 전생에 무슨 죄로 어머님 이별하고 못 피는 아침이나 세우는 저녁에 가슴 지며 간식하나요. 어머님 두 손을 마주 잡고 비옵나이다. 남은 세상 길이 길이 누리시옵소서. 어머님 기체후 일양만 강하옵나이다.